언제나 그대 것이다. Oh. 이제 너의 그 눈물 가누며 따스하게 너를 감싸안을게. 내게 줄게 모든 걸 담아줘. 존재감을 느끼네. 그 느낌이 내가 무엇보다 소중해. 내 말은 내게 비가 되어주고 어둠에 빠진 내게 밝은 빛이 되어주고 지친 내게 웃음이 되어주고 그 안에 내 사랑을 거쳐나가고 가만히 두 눈을 감고 그대 떠올려봐. 내가 나만의 것이라는 그 생각에 이 모든 게 행복하게 보이기만 해. 저 높은 하늘에 이제 너의 따스하게 너를 감싸 안을게. 내게 줄게 모든 걸 다 버쳐. 너를 위해 준비한 사랑을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. 이 세상 모든 게 변한다 해도 간직할게.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. 이 세상 모든 게 변한다 해도 간직할게.